사람 부러워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숨쉬는 거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땐 그곳을 바라보리라 그곳을 바라보리라